잃어버린 Bring me up, bring me up 날 찾아내야 해 한계를 뛰어넘어 이대로 멈출 순 없어 Bring me up, bring me up Wake up, we press for time 어느새 그 순수했던 애는 컸어 이제 내가 불안한 사회인 주책에 원 새로운 나와 이야기를 악몽을 찾는 가슴 내 가슴을 매길 수 없어 난 건 바꿀 수 없는 life 우리 현실이란 가마솥의 죄다 너 삶은 건 동의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진짜 불어나는 너 내 게임에 wake me hey 목표까지 lean you will be like 그 그만 사람 더 자신 없는 게 내내 또 다른 날 깨워 꺼져 있던 희미한 불빛 하나 둘씩 또 맞춰간 게임 Wake me up, wake me up 지금의 날 믿어 oh, 나를 향해 던진 무릎표 없는 그 질문들 Wake me up, wake me up Divine Revolution 2 정신 바짝 차려 놓지 보상태 착각 회색 빛깔 도시들을 탁한 공기와 지가워지는 김 서고 빠진 애와 척추의 엄지 차갑게 타락해버린 진실 분열된 주체 속의 껍질 Free love, real 내내 또 다른 날 깨워 꺼져 있던 희미한 불빛 답은 저 실험했는 머나 목소리 내는 것 자체가 내 눈에 속에 걸어 고민은 버릴 건 현실에 내게 수혜는 벌어